돌아올 것 같은 그대 사라질 때까지 보내 한 번만 더 안아보고 싶었지 내 가슴이 익숙한 그대 안녕이라 하지 않은 이유 그대 난 고이 나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그대로 갑자기 지쳐 변하지 않기를 내 자신에게 부탁해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하는 남은 날들이 너무 막막해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지금 내가 지쳐 변하지 않기를 내 자신에게